오늘 이 설교를 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지난주일 어떤 우리 교회 한 성도가 12시가 넘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이해가 안 돼서 왜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이런 망측한 디나의 사건이 가운데 끼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마침 또 그때 전화를 하니까 통화 중이라 가지고 못해서 이걸 가지고 설교로서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왜 이런 망측한 이야기, 지금 망측한 이야기라고 하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34장 전체 이야기를 잠시 요약하면 야곱이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 세겜에서 머무는 동안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의 여자를 보러 세겜 땅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의 추장인, 1인자인 세겜 땅의 추장의 이름이 또 세겜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세겜 땅의 추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 반하여서 급탈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외동딸이 급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하몰이라는 사람과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 딸을 달라. 내가 급탈을 하였지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급탈을 하였다. 그래서 이 딸을 달라. 당신이 무엇이든지 원하면 내가 다 주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함께 우리가 살자. 자,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결혼을 할 수 없다. 정 너가 우리 여동생 디나와 결혼하기 원한다면 너희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쉽게 말하면 남자들의 그 호경 수술입니다. 자, 그래서 세겜은 너무나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을에 가서 1인자니까 자, 우리가 다 할례를 받자. 그러면 디나와 나는 결혼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자, 할례를 행하고 나면 3일째가 제일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할례 후에 고통이 심해서 남자들이 그 수술을 하고 나면 거의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싸움도 못하겠죠. 그때를 노려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재물들을 노략질하고, 그 후 이제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아들들아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여긴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못할 짓을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3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디나가 급탈을 당한 것도 망측한 이야기이고 그런 이야기이고, 또 그것을 복수하는 과정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꼼짝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다 죽이고 노략질하는 그것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못할 일입니다. 자,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가 왜 밑도 끝도 없이 이 34장이 뚝 가운데에 끼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디나의 급탈과 이 모든 사건의 최초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절에 보면 있듯이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이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디나가 그 땅에 있는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자, 우리가 여자가 남자를 보러 나갔다, 혹은 남자가 여자를 보러 나갔다면 뭔가 감이 탁 옵니다. 그런데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자, 이건 왜 디나가 그 땅의 여자를 보러 나갔을까요? 이 세겜이란 것은 세상을 대표합니다. 세상을 대표하고 이 세겜에 있는 어떤 문화들은 세상의 문화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나가 세겜을 향해서 나아간 것은, 특히 여자를 보러 나아간 것은 우리 여자들이 아이 쇼핑하러 가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 땅에 많은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장신구, 옷들이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구경하러 나간 거예요. 자, 세겜 땅에는 도대체 여자들이 어떤 화장을 하고 다닐까? 여자들이 머리에는 어떤 장신구를 하고 다닐까? 어떤 옷을 입을까? 여자들 관심 있지 않습니까? 뭐 누가 신상 하나만 들고 와도 이거 얼마짜리니 어디서 샀니 뭐 이런 거 막 묻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뭐 신상 하나만 가지고 와도 뭐 한 시간을 그냥 쉽게 보낼 수 있는 것 있는 존재들이 여자분들 아닙니까? 예.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제가 이상한 말이 날 뻔했어요. 예. 아무튼 이 디나가 혹한 거예요. 이 시골에 있다가 세겜이라는 문명지로 오니까 확 눈이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 눈이 돌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대체로 성경에는 여자들이 눈이 돌아갑니다. 태초의 죄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아주 이게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눈이 돌아가 버리면 세상에 눈이 돌아가 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자들이 세상에 눈 돌아가 보세요. 좋은 일이 생길까요? 세상에 가서 그런 좋은 것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집에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남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내 여자친구는 어떤 반지를 하고 다니더라? 요즘 내 여자친구들은 다 이런 옷들을 입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냐? 당신 나를 위해서 옷 한번 사준 적 있느냐? 이런 남편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화려한 것들, 보암직한 것들을 보기 시작하며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내가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 가정에 들어와서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남편을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만 그러냐? 남자도 세상에 눈 돌아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남자는 주로 어떤 쪽으로 눈이 돌아갈까요? 남자들이 세상에 눈이 돌아가는 것은 여자에게 눈이 돌아갑니다. 자기 아내를 보다가 세상의 여자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겠죠. 쭉쭉빵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 집에 와서 내 아내를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오는데 거리에 나가서 세상에 가서 여자들을 보기 시작하면 입이 쫙 부러집니다. 세상에 눈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세상에 눈이 돌아가면 아내에게 무관심하게 되고 여자들은 세상에 눈 돌아가게 되면 남편에게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뒤끝이 안 좋은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세상에 눈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기의 가정에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읽은 기사가 있습니다. 이 캐나다 노바스코샤에 사는 70이 넘으신 할아버지, 용접공 출신의 할아버지 비올렛 라지라는 할아버지가 무려 125억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노년에 땡 잡았죠. 자, 용접공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에 그 아내는 암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125억 전부를 그냥 세상에 기부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얻은 돈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다. 눈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굴러 들어왔지만 거기에 눈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소중한 아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내는 늙고 병들어 있지만 그 아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눈 돌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물질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겐 서로가 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돈을 다 사이에 그냥 주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멍청한 일입니까? 할아버지께서 뭔가 연세가 드셔서 잘못 판단한 것입니까? 눈 돌아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눈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순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눈 돌아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급탈당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순결은 세상에 급탈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세상에 눈 돌리지 마십시오.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그 화려한 문명, 그 화려한 것들을 보고 세상에 나갔더니 안 좋은 일을 당했듯이 우리가 세상에 눈 돌아가기 시작하면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도 급탈당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이렇게 문제가 생기자 이제 세겜이 아버지 하모를 앞세워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4장 12절에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4장 12절에 보면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박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용하리라. 자, 이 소녀 디나만 나의 아내로 주면 너희들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어떤 예당과 예물을 요구하더라도 다 내가 주겠다. 혹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유혹과 비슷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실과만 먹으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 먹으라.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항상 우리에게는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왕 겁탈당한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집안도 빵빵하고 겁탈하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목을 메고 사랑한다고 하고 좋아한다고 하고 결혼해달라고 결혼해주면 다 주겠다고 하는데 이거 마다할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물론 겁탈을 당한 것은 욕을 본 것은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회의 유력 인사가 이 야곱의 일행들은 세겜 지방에서 땅 하나를 조금 사서 지금 어떻게 보면 빌부터 살고 있는 그런 힘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그 땅을 다스리는 추장이 지금 자기 딸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력과 권력을 소유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겁탈하고 결혼을 승낙해 달라고 했을 때에 그런데 단 그는 불신자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 딸이 이미 당했어요. 아니면 내가 당했어요. 그런데 나 몰라라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결혼해줘. 다 줄 테니까 결혼해줘. 결혼만 하면 최고의 권력과 재력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제가 보니까 이런 거 몇 분 안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부모들도 야 인연아 믿음이 뭐 중요하냐 일단 결혼해서 나중에 교회 데리고 가면 돼. 부모들도 이러는 부모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근처에 잡은 사단들이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안 좋은 일이 안 생길지라도 예배만 빠지라. 아무리 큰 박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수응하리. 지금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주일 예배 빠지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아무리 큰 박물과 예물일지라도 내가 얻게 해줄게. 기도만 쉬어라. 아무리 큰 박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수응하리라. 이런 제안들이 우리들에게 쉬지 않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박물과 예물을 얻기 위해 나의 귀한 디나를 쉽게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귀한 디나,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권력과 재력, 박물과 예물을 얻기 위해서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얼마나 귀한 예배인 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렸지만 지금 이라크에는 예배를 드리다가 죽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무슬림들이 폭탄을 던져서 예배 드리다가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기독교인들을 내가 말살하고 말 것이다 선언하면서 지금 무슬림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우리 이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예배를 포기하라. 이 예배만 빠지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그 물질, 네가 원하는 그 권력, 그 재력, 그 사람 너에게 주겠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오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요구하는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디나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디나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세겜의 재물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를 빙자한 더러운 거짓과 술수로 세겜과 그 족속을 몰살하고 재물을 차지하여 버렸습니다. 지나도 죽이 싫습니다. 그렇다고 제시하는 이 재물들을 내가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빙자해서 더러운 거짓과 술수를 써가지고 세겜과 그 세겜의 족속들을 몰살해버리고 재물을 차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롯 유다처럼 감히 예수를 팔 용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팔 용기는 없지만 재물을 거절할 용기도 없을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를 팔지는 않지만 이 세상의 물질을 거부하거나 이 세상의 재물들을 거절할 용기도 없이 다 수용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이상한 기독교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르겠습니다. 한국만 해도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그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제가 한 번씩 불신자들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한국의 많은 불신자들이 기독교 한나라당 기득권 이걸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안 그러죠. 개독교라고 그러죠. 개독교 한나라당 기득권 이건 같은 단어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기독교가 많은 권력과 부를 같이 지금 얻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권력을 가지면 교회가 부를 가지면 좋아집니까? 역사 어느 곳을 봐도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졌을 때에 부흥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때는 타락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지금 그 꼴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예수를 부인하지도 못하고 재물을 거절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우리는 이상한 그 종교를 빙자한 아주 나쁜 그런 모습들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고 저의 고백을 잠시 드리면 제가 젊을 때에 이런 말씀드리면 좀 웃으실 수 있는데 제가 젊을 때에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매님들이 저와 사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착하지 않습니까? 거절을 못해요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소리를 못해요. 그러면 제가 쓰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많이 써봤을게요. 기도합시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고 연락을 안 한다든지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알면서 그렇게 저는 많이 좀 거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마음에 들어봐요.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해보고 제가 사귀시다 하겠습니까? 정말 내 마음에 들었다면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기도도 해보지 않고 우리 사귀시다 결혼합시다 바로 가지요. 근데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을 빙자했어. 종교를 빙자했어. 제가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잘 살펴보세요. 이 무슨 죄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잘못된 문제 해결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30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너희들이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이 땅의 냄새, 다른 성경에는 악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악취를 풍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한 거짓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 줄 아느냐? 이 땅에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이 땅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신약에 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에 어떤 곳이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신분으로서 악취를 풍기고 냄새를 내게 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빙자하여서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런 짓을 스스럼 없이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취를 풍기는 결과가 도래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야곱은 무엇을 걱정하였습니까? 이 세겜은 그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이 있습니다. 그 일곱 족속 중에서 휘위 족속의 한 부류입니다. 자, 세겜 족속이 멸망하였습니다. 다른 휘위 족속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휘위 족속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연합하여서 이제 이 작은 무리인 야곱의 가족들을 치러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하여서 지금 이 야곱을 치러 올 것이라고 지금 야곱은 예상하고 우리 집안이 지금 몰락의 위기를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잘못된 문제 해결 방법을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에 몰락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였지만 얻었지만 좀 잘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몰락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문제 해결은 결과가 잘못되게 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34장이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딸이 급탈당하고 아들들은 재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집안은 몰락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야곱의 집안이 지금 이 지경까지 온 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디나가 세겜 땅으로 간 것 말고 더 근본적인 문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야곱이 자기 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지금 아내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지금 이 하람, 바단 아람을 떠나서 이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가 소원하였던 곳으로 돌아가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 지도를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하란은 제일 북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내려오면 세겜이라는 지금 머물고 있는 땅이 나옵니다. 거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베델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 베델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헤브론이라고 이 이삭, 야곱의 아버지가 살던 그 원래 가족들이 살던 출생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 세겜, 베델, 헤브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하나님은 바단 아람에 있는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으로 내려가라 내가 소원하였던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세겜은 그가 목적한 곳이 아닙니다. 그가 가야 될 곳에 거치는 한 곳입니다. 그런데 세겜으로부터 땅을 사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됩니다. 왜 머물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가 살기가 좋아서 머물게 됩니다. 야곱이 지금 가야 되는 베델은 해발 800m의 고지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그 베델 가운데서도 더 골짜기 산골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은 평평한 땅이고 목초지입니다. 풍성한 목초지와 물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 가족들과 수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가축 들을 거느리고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의 재산을 위해서 이만큼 좋은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겜만큼 좋은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베델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고 지시하였는데 그곳에 가지 아니하고 이 좋은 눈에 싹 들어오고 편안한 세겜 땅에 그냥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왜 야곱이 지금 세겜에 머무느냐 그러면 이 앞장이 어떤 장입니까?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는 장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가장 마음에 걸린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에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에서는 그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이 그에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복강에서 매달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 형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끈질기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 한두 뼈도 골절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갈 정도로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에스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에스가 오히려 환대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런 큰 인생의 문제가 끝나고 세겜 땅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그냥 적당히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야곱이 세겜에서 하나님을 등진 것이 아니에요. 세겜의 그 33장 끝줄에 보면 거기에서 단을 쌓았다고 나왔어요. 분명히 거기에서도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의 좋은 곳에서 적당히 예배드리면서 적당히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겜에 와서 밭을 사고 거기서 장막을 쳤지만 거기서 담도 쌓았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디나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지금 가는 도중에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큰 에스의 위기를 넘겨서 조금 이제 쉬는 의미에서 있었을 수 있지만 너무 오래 머물고 있는 거예요. 목표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해버리고 거기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4장은 이 사이에 끼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아주 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났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5장에 보면 1, 2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그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세겜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은 세겜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베델은 하루길의 거리입니다. 그 하루길의 거리를 두고 빨리 베델로 가야 될 야곱이 하염없이 세겜에서 지금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입니다. 에스를 피해서 외삼촌 라만의 집으로 혼자서 도망을 가다가 정말 외롭고 쓸쓸한 그 상황 가운데서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많은 부를 얻을 것이다. 그런 약속들을 해 주십니다.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살려주고 나를 인도해 주고 다시 이 베델로 돌아오게 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던 그곳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베델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였던 곳입니다. 약 3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3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소원대로 약속한 대로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야 되는데 단을 쌓기는커녕 음란하고 방탕하고 지약이 들끓고 있는 세상의 땅 세겜에 하염없이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야곱 집안의 문제의 원인입니다. 물론 디나가 세상에 여자를 보러 나간 것도 원인이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가야 될 베델로 향해서 가지 않고 세상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머물자 이 딸들은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고 이 아들들은 재물의 눈이 빼앗기고 완전히 집안이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이 집안에 온갖 우상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야곱 집안 자체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원인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일어나 베델로 가라. 약속한 베델로 가라. 서운한 대로 베델로 가서 단을 쌓아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것, 내 인생의 위기였을 때에, 내가 어려웠을 때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신 그 하나님, 우리 나름대로의 베델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것들은 없습니까? 성경은 서운한 것은 속히 갚아라, 지체치 말고 갚아라, 해로울지라도 갚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스러운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이야기는 하기 싫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 강단에서 헌금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원하지 않는 헌금 저도 싫고 하나님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헌금함을 앞에 두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내가 목사로서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 오늘 여러분 11월 첫째 주일 성경금을 드리는 주일 아닙니까? 우리 연초에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금 작정을 하였습니다. 약 20여 명이 성경금을 작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 돼갑니다. 두세 사람 빼고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두세 사람만 안 하고 있다면 이런 이야기 안 할 겁니다. 두세 사람 외에는 하나님과 이 약속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괜히 연초에 여러분들 앞에 작정하라 해가지고 여러분을 죄짓게 만든 것 아닌가 제 스스로 자책도 해보았습니다. 헌금은 여러분들이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서운한 헌금은 해로울지라도 속히 지체치 말고 갚아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헌금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미 다 차고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성경 헌금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헌금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금 제가 여러분 앞에 다 내게 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쓰는 거 아닙니다. 성경금은 다 선교지로 갑니다. 근데 이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 이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로서 저는 이것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잊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고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저는 성경금을 내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래 내가 그때 이 목사 꼬임에 빠져가지고 택도없이 현금을 작정했지 그래 이분만은 봐줄게 다음부터 잘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해결이든지 해결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적어도 이런 부담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작정 안 하신 분 기뻐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매달 첫 주에 주보에 광고 낼 때마다 심정이 어떤 줄 아십니까? 연초에 내가 타행이 없어가지고 나는 작정을 안 했지롱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작은 것이라도 성경금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성경금 그 한 번 드릴 때 선교지를 생각하게 되고 열방을 위해서 피 흘리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어떻게 우리가 선교사님 늘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내가 성경금을 내는 그 물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 내는 그 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선교지를 생각하고 열방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런데 전혀 성경금을 하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가 잘 됩니까? 아무튼 정말 저는 이런 이야기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니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래 가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해결하십시오. 저는 이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안 하면 제가 벌받을 것 같아서 분명히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서운한 것. 우리는 때로는 좋은 곳에 살다가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4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야곱을 약속의 장소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베델로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무엇을 하라고 그럽니까? 단을 쌓아라. 세겜에서도 단을 쌓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세겜의 예배와 베델의 예배입니다. 세겜에서도 단을 쌓았고 지금 베델에서도 단을 쌓았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세겜에서는 그냥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델에서 단을 쌓기 전에 야곱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35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세겜에서 단을 쌓을 때는 집안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라반의 딸 아내들이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우상 드라빔을 들고 나왔어요. 그 우상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있으면서 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모았겠습니까? 그 집에 우상이 가득했던 거예요. 야곱은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 세겜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단을 쌓았지만 베델에서 처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는 내가 완전히 나와 우리의 가족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 이방신들, 우상들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야곱이 거기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의 집안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세상적인 것들, 이방신상들, 우상들, 이런 것들을 가득히 두고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가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가정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있는 이방신상들, 세상적인 것들을 반드시 처분해 버려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집안의 위기를 당면한 야곱에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제시한 해결책은 서원한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단을 쌓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그 서원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이제 나의 주로, 나의 여호와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섬기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신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겠습니다. 세상의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였습니까? 적어도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여전히 세겜에서 세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세겜에 있습니까? 세상에 눈 돌아가서 순결한 우리의 영혼이 급탈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적당히 세겜 땅에서 드려지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는 아닙니까?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델의 소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먹었던 그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베델로 올라갑시다. 베델에서 무너진 예배의 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34장의 디나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괴로워 이겼다는 그런 놀라운 칭호를 받은 야곱이지만 이 세겜에 머무는 동안 하염없이 야곱과 그 가정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할 때에, 베델의 예배를 회복할 때에 야곱의 집안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회복의 교회 예배가 살아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예배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또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